지난 시간에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결론 안드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막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그냥 인도해, 인도에 가는 거, 예수님께 그냥 데리고 가는 거, 그걸 거창히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냥 같이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면. 안드레 그런 사람이죠. 안드레의 결론이 뭐냐? 내 평생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겠다. 평생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겠다. 한 사람을 해가지고 여러분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90%. 놀랍죠? 하나도 안 놀래. 한 사람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울까? 실행에 옮기는 거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랬죠. 깨달았는데, 머리는 깨달았는데 손과 발로 가는 게 수십 년 걸린 거죠.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래서 성경 보면 즉시란 말이 많아요. 즉시. 믿은 즉시. 즉시 병이 나으니라. 즉시 구원 받으니라. 즉시 일어나서 쫓아가니라. 이 즉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생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미루는 사람이에요. 미루는 사람. 내일 또 하지. 성경은 내일이란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담하지 마. 내일 일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내일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내일을 장담. 우리는 뭐냐? 골든타임 아시죠?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린 매일매일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멘합시다. 그래서 미루면 안 돼. 어제일, 오늘일, 내일로 미루면 산뜸이 같아져요.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까지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간다. 반드시 하고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치르고 가게 돼 있어. 치르. 어떤 걸 치르냐? 미룬 일들을 치르고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할머니, 나중에 노년이 될수록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시간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다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촉박해지는 쌓여 있어.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미룬 일. 미룬 일. 기도도 다 하고 가야 돼. 기도도 전도도 하고 가야 돼. 남에게 꾼 것도 다 갖고 가야 돼. 내가 한 것은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 못 하고 못 하고 간 사람이 실패자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골든타임.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매일매일. 지금이 항상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안드레.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안드레의 교훈이라는 한 사람만 해도 90% 90%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희 선생님 10%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한번 전도 하셨잖아요. 이정희 집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합시다. 즉시 진짜 중요해. 예수님을 따른다. 즉시 해야 돼. 즉시. 오늘 나오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빌립이 나오는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빌립,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해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뽑으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집단으로 안 봐요. 절대 무리로 안 봐요. 개인 한 심령.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심령. 굉장한 가치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인정되듯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말할 수 없어요. 이 천하보다 귀하다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이거 믿어주면은 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아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요. 진짜 변화가 돼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볼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쭉 내려가서 최종민 집사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1페이지 밑에 거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 무슨 얘기냐? 제자들을 두 가지 이미 택해놨다. 이미 택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체라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대단하죠. 택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래도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배워서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어 안드레, 와 예수님께 처음 인도에 갔어. 처음 인도. 고마워요 안드레. 오늘 빌리. 빌리 어떤 제자였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택해 놓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린 제자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로 보시고 집단으로 보시고 이름도 좀 까먹으시고 그러실까? 우리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모태신앙 태어나니까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 온 사람,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발견한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경로와 통로는 딱 한 가지 뭐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노사연의 만남인데 그 가사에도 나오죠. 거기도 우리 만남은 거기도 아니, 우연이 아니라 뭐래, 그것은 우리의 바램.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것은 주님의 섭니다. 말이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만남.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긴 또 아들만 나온다고 또 삐지는 여자분들이 계실까봐 자녀들이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창세전. 창세전을 여러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 현재가 미래가 없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설명한 것이 전부 성경이에요. 뭐냐?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을 로브레타예요.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연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찢어버리고 뭐 맨날 그렇지 뭐 똑같은 얘기지 뭐 하나님 뭐 나 사랑해서 뭐 좋겠지만 좋지만 뭐 인간이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해 보이셨다. 인간의 이로서는 입으로서 머리에서 잘 표현이 안 돼요. 사랑. 저도 너무 애석해. 깨닫기는 조금 깨달았는데 요만큼 아는데 이걸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저의 무지와 재능의 한계를 탓할 뿐이죠. 성경이 그대로 읽어도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면 참 좋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사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았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뭐 예정론 나오고 자유의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예정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 택해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을 만났어. 자녀를 낳았어. 얘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나는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이런 애들이 내 자녀로 있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정한 거예요. 예정하고 택해놓은 거예요. 걔가 시간 맞아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아직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자녀가 그냥 결혼해서 의당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불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아이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태어났다. 애들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애들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 애들 보면 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자녀로 만들려고 엄마랑 결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엄마가 되려고 내가 아빠랑 결혼. 이게 얼마나 그 예정이 그 선택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돼. 감사하다고. 기뻐야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사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 축복. 내가 생각하기에 자, 이런 섭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연히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작정이고 섭리야.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을. 그래서 빌립에 찾아갔어. 어떤 제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는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형태.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형태.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찾아갔다 해서 더 뛰어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전도한 사람보다 내가 좀 열등하다. 그런 게 절대 없어. 관계 없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처음 된 자. 모든 게 뭐냐. 나한테 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스스로 자의적이나 어떤 내 노력과 선택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어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상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그 빌립이요. 빌립. 자, 빌립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름만 나와. 제자들 이렇게 쭉 이름 나와. 이름만 나와. 그런데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요. 제4복음서라 그래.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가 네 개 있어.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관 복음 똑같이 바로 봤다. 똑같을 공 바로 똑같을 공짜에다가 뭐야? 관점관 똑같은 눈으로 봤다. 공관 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요한 복음 제4복음 틀려. 같은 복음이라도 뭐냐? 요한의 관점은 좀 틀려. 여기는 뭐냐면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 위주야.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조금 머리가 있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이건 한번 극복해 보려고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는 책이라 그랬지. 누가 이걸 했다 그래 강의를 돌 김용옥이가 했다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되지. 이 요한복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성경 한 걸 다 띈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던 신앙,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신앙이었고 난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있는 신앙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엽적이고 아주 간단하고 피상적이었던 신앙이 문호를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도움을 주는 게 요한복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빌립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써요. 여기도 네 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빌립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빌립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 누구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오병이 사건 때 나와요. 저번에 얘기했죠. 요한은 12장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그랬죠. 유월절 마지막 완찬 사건에 빌립이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빌립. 빌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지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BC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BC 그리고 AD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전 그리고 이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가난 이전 가난 이후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빌립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야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됐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어리석었어. 사모니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 좋은 뜻을 얘기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좋은 얘기죠. 그럼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단물이라고 그랬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뭐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단물이 참 꾀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던 빌립이 어떤 사람이 됐어? 믿음이죠. 성경이 이상한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좋게 평가를 안 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요. 저는 이제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인 이상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고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설명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알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죠? 몇 명이 모였어요? 5천 명 모였어요. 5천 명은 여자나 아이를 제외시킨 숫자였어요. 주님은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죠? 주기를 원하셨어요. 배가 고프면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픈 사람 건강해지면 그게 복음이에요. 육적 구원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 실제로. 먹이고 싶어 굶는 거 못 봐. 우리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악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굶는 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배고프고 보고 계시겠냐고 사랑이 있다고 하시면서 밤 아파 너무 막 먹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자기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자 하나를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그게 빌립입니다. 자, 빌립아. 내가 이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밥 좀 먹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이 주님의 이 질문을 뭐라고 해석해 놨느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 시험하고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 뭘 또 시험을 해? 제자도 놓고.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이게 잘 오해를 해서 그래요. 잘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은 시험 잘 하십니다. 시험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시험했어 안 했어? 시험했어 안 했어요? 시험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도 시험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이 상황 문제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신다고 시험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의 IQ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체력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빌립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다른 말은 체크해보겠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이 나쁜 거예요? 선생님 학교 시험을 왜 봐? 네가 공부 막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알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서 우리나라 시험 형태는 조금 잘못됐어.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시험이 뭐냐면 네가 부족한 것이 뭐고 너 제대로 이거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 얘 가르칠 때에 이걸 도움하는 거예요. 자료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하죠. 이 믿음을 시험하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거나 하지. 야, 너 이거 괜찮네. 좋은 쪽은 이렇게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분발해봐. 그래서 도와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뭐냐? 좋은 거라 이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결론이 아주 좋아요. 상 주시려고.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많은 데서 처음 이 아이들을 평가하고 입학할 때 평가할 때 시험 봐서 하잖아. 거기서 드러나잖아.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시험 볼 때 제일 좋아요. 실력이 드러나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제대로 된 목사 한번 돼보려고. 공부 많이 했어요. 시험 보니까 드러나. 교수들 칭찬 들어. 좋잖아 그럼 시험 보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칭찬해 주려고. 드러나게 해 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다른 말로? 유혹. 철저하게 유혹이에요 그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로 나와 있고 마귀가 가져준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달려 시험했다. 뭘로 나왔어 그거? 템테이션, 유혹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시험은 뭘로? 뭐야 그거는? 유혹이야. 사실 유혹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성경 오류가 없어. 그런데 번역상에는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의 텍스트 전체는 절대 오류가 없어. 일점 틀림없어. 그러나 그것이 번역될 때 다른 나라 각자 언어로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문화에 맞춰서 될 때는 조금 그런 오류는 아닐지라도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다 시험으로 번역해놨어. 아닌데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은 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난 쓰면 안 될 말이 있다니까.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쓰지 마 그거. 유혹에 들어가면 죽어 그거는. 유혹에 들어가면 끝나는 끝나. 절대로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주님이 제발 거기 들지 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라.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테스트 시험은 좋다고. 이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시험이 오면 되게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 자꾸 올라가 실력이 올라가잖아. 시험 자꾸 볼수록 실력 올라가서 가듯이 믿음 믿음의 시험이 있을수록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시험거리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 할렐루야. 그걸 볼 줄 알아요. 그 시험이 뭐냐? 캐논을 써. 캐논. 자, 기준. 이게 뭐 지 맘대로 참 선들이 왔다 갔다 하네. 자를 딱 갖다 대면 아, 이건 똑바로 가네. 아, 이건 기준이네. 이거 삐뚤어졌고. 이게 시험. 내 스스로 자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가 갖다 대어지는 거예요. 교회 자가 갖다 대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건 바로 뭐. 어디에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그걸 시험을. 그러면 구부러진 건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했으면 점점 더 나가면 되는 거고. 힘 얻어서. 근데 이 시험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험은요. 평안하지가 않아. 시험 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애들 갑자기 공부하고 벼락 공부도 하고 괜히 그래도 그렇게 지겹게 싫어하는 그 책상에 그래도 30분 이상 1시간 앉아 있잖아요. 어렵다. 뭔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객관적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있어요. 충신이 언제 나느냐. 평화로운 시대에 충신 안 납니다. 난세에 충신하게 돼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안중근 의사나 백본 김구 선생은 일제 식민지, 희남은 마찬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 언제 일제 시대, 손양은 목사님 언제 6.25 위기 때나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이 누구 에스더 언제 나라가 다 망해갈 편할 때 안 나요 여러분. 안할 때 인물이 안 나. 그냥 그래. 빌립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는 밤이에요. 장소는 어디? 깊은 산속, 계곡, 광야, 벳세다 광야. 사람들은 남자만 5천명. 먹을 거 있어 없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저녁 때 화문 깊어가 이 광야 속이야. 사람 뭐 5천 명 더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없어. 뭐 예수님 목에서 보내야 돼. 이런 상황이야. 위기지.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절망. 안 된다. 포기. 계산이 안 되잖아. 빌립에게 주어진 시험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너. 이거 요한복음 6장이에요. 빌립을 지금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변화가 안 됐다. 요한 6장까지 변화가 안 됐어. 예수님 따라다녔어. 예수님께서 너 믿음만 보여달라고 했어. 나를 그만큼 따라다니고 나를 통해서 그만큼 네가 들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이란 말이지. 빌립이 볼 때는 포기 상황이지. 어떻게 할까? 이 시간만 모면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떻게 해산시키고 빨리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먹이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그런데 제자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물어봤다고. 어떻게 할래?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없어요 그런데 나 이거 내가 원한다 어떻게 할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현실적 눈을 보면 그대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해돼요? 그런데 빌립 같은 인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할 줄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기도도 많이 했었지. 교회도 너희들이 사랑하고 성경을 내가 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시험 낼게. 너희 믿음 한번 보여줘. 여러분 가정에 그냥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온하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줄충한 인물이 신앙의 인물이 안 나온다고. 그 예수님께서 한 번씩 한다고 여러분 가정에다가 기회라고 그게. 거기에 못 미쳤다고 해도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시험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시험을 하셨어. 하고 계셨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여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래? 불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따라올래? 뭐냐? 가나안 들어가라. 아멘. 예. 가나안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고 실행해라. 왜?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 너가 그 일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가지고 진행시켜 가기를 내가 원한다. 문제가 있죠.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난 아직 광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응? 아, 광야가 좋아 여기가. 광야가 좋아. 빌립이 이런 생각을 빌립이 고백을 했어.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데나리온 아시죠? 이스라엘 화폐 단위죠. 보통 한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뭐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뭐 한 2천만 원,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런 지금으로는 그런 건데 그때 화폐 효용 가치와 지금 효용 가치는 좀 많이 틀리죠.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주석학자들이 살펴봤어요. 내가 그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빵이 36개인가 한 40개 정도 샀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면은 빵을 한 7, 8천 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든 누구든 생각 자체가 그 유대 이스라엘 그때 문화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화적인 그 당시에 사정이 뭐냐면은 여자하고 아이들은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한 5천 명 먹이고 나머지 3천 개 가지고 여자 남자 나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빌립이. 그럼 뭐냐? 무슨 얘기냐? 머리를 많이 썼다 이 말이죠. 빌립이 계산 다 끝냈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 먹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200데나리온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빵이 가면은 몇 개도 계산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빌립은 한켠에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닦은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 계산 다 해놨어. 그리는 꼭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좀 뭐라고 했냐. 주님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니 안 됩니다. 이게 계산이 앞서는 머리의 한계. 주님이 지금 그 대답을 원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원했겠어요? 못합니다. 이거 원했겠어요? 예수님 그걸 원했겠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에 해답 모범답안이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뭐냐?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영적 세계에서 거짓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 거짓말이 있다고. 믿음의 세계에서 거짓말이 뭐냐?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영적 세계죠. 이렇게 머리가 회전되어지면요. 주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아요. 믿음이 제한받아요. 많죠. 이런 부정적인 이런 그 머리를 갖고 있다가 변화된 사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죠. 전형적인 계산 빠른 사람. 누구죠? 바론 유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듣고는 팔아버려야겠다. 예수님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 옮겼는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처절해졌어. 애절해졌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향유, 가장 귀한 향유, 그걸 아끼는 걸 예수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찍어서 이렇게 해주지도 않았어. 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놓고 딱 부어. 그 다음에 그걸 머리털로 울면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감사. 아우, 예수님도 감동 먹고 주변에서는 감동 먹었는데 딱 한 사람만 계산해서 누구야? 얼마래? 저건 300데나리. 야, 머리 빨라. 그 자리에서 그런 계산이 나와. 남들은 감동하는데 찬물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칭송합니다. 여러분 상식들이 이성대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못한다고 나와. 항상 한계에 부딪혀. 불신앙적인 사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적 한 번 처음. 간증거리 한 번도 없어. 참 안타까워. 가장 세속적이면서 가장 또 거룩한 곳에 발을 담가놨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까운 돈을 허비하다. 결론이 그거야. 바로 유다. 자, 어린아이가 도시락 그거 하나 주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그것이 헌신이 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났다. 얘도 내 지 나름대로 이거 안 먹으면 나 배고프고 굶어야 된다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안드레의 종용에 의해서 나도 먹고 5천명 먹고 남은 것만 부스러기만 12광주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론 드릴게요. BC, AD, 만나기 이전, 은혜 받은 이전, 광야, 가나안 이전, 가나안 이후. 야곱. 야곱은 참 정말 머리 좋았죠.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사기꾼들. 그러니까 형 아버지 다 속이고 지 머리로만 살 수 있다. 나는 내 머리 갖고 충분히 이 세상 살 수 있어. 이게 야곱이거든. 그런데 실패해요. 안 돼요. 지 나름대로 계획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놨지만 안 돼. 다 빈털털이 돼버려. 하나님은 엎드렸잖아요. 야곱은 BC건 창세기 35장 이후가 이전이 그의 BC고 그 이후는 이전. 창세기 35장 이전까지는 그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란 말은 야곱이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세월이 야곱이고 내 머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도 야곱으로 살았던 세월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을 기도할 때에 환도뼈를 탁 쳐버렸어. 환도뼈를 쳤다는 게 뭐냐면 너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내가 그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바꿔라. 네 운명이 바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 영적인 축복. 이렇게 살던 빌리, 이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제자가 돼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당할 때 저는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다. 끝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내가 만났다는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보다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이 의지하고 힘으로 삼았던 것이 머리라고 한다면, 계산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시험하신, 그걸 시험하신. 왜? 그렇게 살면 네가 망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정하고 했던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살거라. 오직 믿음으로 살.